만첩 청산 늙은 범이 살찐한 개를 물어다 놓고 이는 나 벽숙 빠져 먹든 모두 나는 너는 죽어 꽃이 되되 벽도 홍삼 주나가 되고 나도 죽어 벌납이 되어 춘삼월 호시절에 네 꽃송이를 내가 덥쑥 안고 나올 축축아 흐르면 네가 날 인줄 알으려무나